응답자의 62.1%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.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.5%에 그쳤습니다. 차이 총통의 향후 정책 수행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65.4%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24.5%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차이 총통의 양안 정책에 대해서는 53.3%가 대선 전 주장과 일치한다고 답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 25.5%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. 정당 만족도 조사에서는 집권당인 민진당이 44.1%로 가장 높았고 신생정당 시대혁명은 40.2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제1야당인 국민당이 24.6%였으며 중도 보수 성향의 친민당은 20.7%였습니다. 교민 뉴스입니다. 한 유문화원에서 K-POP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. 1차 예선은 7월 16일에서 17일에 시작하며 본선 진출자들의 파이널 공연은 8월 20일에 열립니다. 1등은 $1,000가 주어지며 다양한 로컬 프로그램 출연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. 신청은 htvnz.com에서 하실 수 있으며 마감일은 7월 8일입니다. 세라젬 뉴질랜드에서는 홈 체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. 체험 서비스 신청을 하면 2주간 세라젬을 집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문의는 021-387-4052입니다. 이상 SPM 뉴스였습니다.